덮어서 너 뒤에 한번 깔아봐라. 결국에는 살아남아 어떻게든 살아남아. 나는 나의 함정 따위 깔아봤자 난 더 세게 밟아. 답은 하나 모든 까고 보면 돼.